8 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나만의 색깔. 날씨는 11월의 겨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저기를 폈습니다. 첫 몇 장을 넘기던 때가 새록새록한데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조선시대로 갔던 날도 있었고 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를 쓰기도 했었죠. 매주 저만의 이야기를 적는 이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인 만큼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해서 적게 되네요. 어떤 단어를 담을지, 어떤 문장을 담을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글자가 없는 여백이 소중하게 느껴진달까요? 오늘도 이 소중한 여백을 제 취향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취향대로라,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취향이 확고하신 편인가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취향이 엄청 확고하지만 어떨 땐 취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취향, 제 취향에 대해 정의 내리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아직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에게 취향이란 아직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날 기억할 수 있을까? 숨가쁜 오늘 시대는 흘러 달리고 있는데, 찰칵 셔터를 누르면 모두 다 간직할 수 있기를. 마음속 카메라 없이 울었던 날과 가장 행복했던 어떤 오후 쏟아지던 빛처럼. 짧은 노래가 끝나면 역사가 되어버릴 이 순간, 또 좋은 표정으로 사랑난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오후 2012년 1월 16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 한복판에서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취향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취향을 알아가는 건 상대방 자체를 알아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취향을 뜻하거든요. 친구나 연인의 취향을 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향은 말로 전달하기보단 행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취향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필요하겠죠. 저는 상대방의 취향을 보며 제 취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취향이 제 취향이 되기도 해요. 전 친구들과 취향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딱 맞으면 뭔가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사이도 닮아가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더 소중해집니다. 로시의 어제보다 자랐어. 상처가 나서 흉도 안 남았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세 살이 돋은 내 뽀얀 손가락이 참 예뻐. That's right. 창피한 일기를 웃으며 읽었네. 그때는 나름 나 잘 버텼네. 이 속에 담긴 너의 이름도 새삼스레 반가운걸.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라는 어른들의 이야기 믿지 않았는데 다는 아니 반은 틀렸으니 절반은 정답인 것 같아. Beautiful life, beautiful memory들 내 가슴에 이야기. 때로는 틀리고 우습고 어리고 바보만 같던 날 마주보면 웃을 수 있어. Beautiful days, 눈부신 만든 날을 난 또다시 기다려. 확실히 어제보단 잘한 것 같아. 초승달처럼 내 손톱이 자랐네. 짧고 동그랗게 자라 볼까. 어떤 기억은 손톱처럼 막 잘라도 또 자라나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 내 맘에 아직 남아있는 아픔들이 여기 저기 거기. 근데 그게 나를 찔러대지는 않아. Beautiful life, beautiful memory. 상대방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취향이 있기 마련이죠. 자신의 색깔이 짙은 사람도 있고 연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짙은 색깔이 나올지 연한 색깔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진하던 연하던 그 색깔이 저인 거겠죠. 지금의 저는 가끔 제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 고민될 땐 일단 다 해보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보면서 제 취향을 찾아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런 색 저런 색들이 섞이면서 저만의 색깔이 나오겠죠. 이 색깔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번도 더 바뀌겠지만 순간의 색깔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날저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셨나요? 악뮤의 작별 인사. 떠날 때 찬들에 화분이 비었길래 뒤뜰에 꽃을 옮겨 담았어요. 제라늄 떠날 때 책장에 먼지가 쌓였길래 책 하나 속에 꽂아두었어요. 짧은 편지를 지도 흔적이 힘들어서 바꾸지 말아요. 내 마음에도 날저기의 마지막 장도 거의 다 채워가는데요. 날저기를 쓰는 것이 저에겐 제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추억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날저기가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준 것 같습니다. 날저기가 없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마지막 장까지 글씨가 빼곡합니다. 나중에 날저기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 다시 열어주세요. 매주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웃으면서 반길 겁니다. 저는 이제 날저기의 마지막 마침표를 써보려고 합니다. 항상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준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가 학교에 울리게 해준 음향의 김민주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김다인 쌤.